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 이삭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족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용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톨레돗. 이것은 연대기, 계보 또는 족보, 내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부터는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그 천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천이라는 말은 좀 찾아보니까 성읍이란 말인데 그것은 성벽이나 어떤 요새가 있지는 않지만 한 족속을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락이라는 단어가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요새화된 고대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성읍이나 요새를 이루며 살았고 이 성읍과 부락들이 결국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져서 불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 열두 아들들은 각자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정착하며 살았는데 아들들을 위시로 해서 성읍이 이루어지고 요새가 이루어지면서 각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열두 지도자들. 이 지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시란 말인데 이것은 통치자, 지도자 또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모두 다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한 족속과 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통치자나 왕으로 그 땅을 살아갔음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에 나타난 그들의 간략한 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마엘은 그 아들들이 12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이나 된 그 아들들이 고대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잘 성장하여서 각 부족과 요새를 이루면서 대단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하여서 이삭의 후손의 모습은 어떨까요? 리브가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20년 동안 불임이 돼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겨우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전부였어요. 성경은 이것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여러 명이었고 잘 나가고 잘 되고 아주 휘황찬란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에 반해서 이삭의 아들들은 불임 끝에 겨우 두 명을 낳고 이 두 명도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죠. 싸워서 한 명도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언약적 관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이 관점을 갖고 계셔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내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복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후손들이 열두 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는 영원한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20절에서는 이스마엘에게는 단순히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만 언급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고 둘 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만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진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두라의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아브라함이 노년에 다시 첩을 얻고 결혼한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삭과 언약을 이어가는 그 상속 문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것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남아있는 그두라의 자손들에게 그의 재물을 주고 선물을 주어서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가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번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번영에 있지 않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만큼 많이 버냐, 얼만큼 많이 못 버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살펴봤던 듯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많이 낳고 그 아들들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이삭은 20년 동안 불임에 시달리고 이스마엘의 자녀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전반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서도 나타나죠. 에서가 부자였을까요? 야곱이 부자였을까요? 찾아볼게요. 창세기 3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그 모든 떼를 나누어서 재산의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계속 재산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나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고요. 그의 수중에 있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병이 4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을 치러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예 부대가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이미 에서는 한 부락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즉시 전력으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그 병력이 4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이만큼의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뒤에 볼게요. 창세기 33장 9절 한번 보세요. 3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에서가 묻죠. 너가 나에게 보내는 이 물건들, 이 재물들 다 뭐니? 그래서 야곱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형님께 보내는 나의 작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형님께 다 드리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생아, 웃으면서 얘기할 거야 아마 이때. 야, 이게 뭐냐. 이거 다 넣어둬.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족하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라브란 말인데 이것은 풍성하다 또는 넘쳐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너 가져 그냥. 난 욕심 없어.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에서의 얘기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에서 에서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발휘하고 세상에서 놀라운 그 세력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구루하고 그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형에게 매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에서와 야곱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4장과 5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야발, 그리고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였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 야발, 20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가축이라는 말이 이게 미크네라는 말인데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이죠. 또 유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그의 형제인 야발이 부를 축적한 그 부를 가지고 이 유발이 뭘 한 거죠?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발을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인류 최초로 향락을 즐길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또 세 번째로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두발가인이라는 말은 합성으로 말씀드렸어요. 두발과 가인이라는 말이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를 아주 선호를 하고 가인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요. 근데 그가 뭘 했다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발 가인이 만들었던 기구가 뭐라고요? 가인이 받은 저주는 뭡니까? 자, 찾아보진 않겠지만 설명 드릴게요. 가인이 받은 저주는 땅에서 혈육을 발생할 수 없는 저주였어요. 그가 형제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너는 앞으로 어딜 가든 땅에서 너는 소산을 얻지 못할 거야. 땅에서 혈육을 얻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땅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발 가인이 만들었던 것이 농기구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두발 가인의 아버지인 라멕이 이 뒤에 노래하죠. 내가 소년을 죽였다. 자랑스럽게 노래하면서 살인한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살인할 수 있는 그 살인 도구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두발 가인이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나아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이쁘다. 기억하시네요, 그죠? 아름답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주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힘과 능력과 부와 향락을 즐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에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이 땅의 많은 문화를 창출해내는 뭐 소니, 삼성, 애플, 뭐 테슬라 뭐 그런 문화 창출자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는 모델도 나왔고 연예인도 나와서 아주 세상에 많은 우러름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셋의 후손,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의 후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어떤 어두운 구절에도 그들이 잘 살았다는 모습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명예롭게 살았다는 구절도 한 구절도 없어요. 단 그들에게 나타나는 구절은 뭐냐면 아주 연약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어처구니 없게도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산에다가 배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이 바로 셋의 후손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셋의 후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을 통해서 에녹이 나오고요. 에녹을 통해서 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으로 흘러가는 이 언약의 계통이 이들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완성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있는 이 라인, 이 언약과 상관있는 이 라인이 성경에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럼 돈 좋죠. 물질 좋죠. 명예 좋죠.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가세요? 돈 때문에 이 땅에 살고 계시나요?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지고 어느 날 아침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살하시겠어요? 돈이 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이 땅에 살지 않아요. 돈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아요. 우리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돈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 지경 가운데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안에서 구원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구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독특한 두 가지 문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요. 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문학적 구조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19절부터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19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의 족보, 이삭의 언약의 라인에 있는 이삭의 족보가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셋의 족보가 먼저 나오지 않고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는 하나님의 라인에 있는 언약의 라인에 있는 셋의 족보가 그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적인 문학적 구조의 특징이에요. 꼭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먼저 이 땅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땅에서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열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봐라. 그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이야. 돈 잘 벌지만 그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명예롭지만 언약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부자였지만 언약의 사람은 아니야. 그는 힘이 있었지만 언약의 사람은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그 뒤에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셋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에녹과 같이,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삭과 같이 그 형제 이스마엘처럼 부유하고 명예롭진 않지만, 그러니까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학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25장만의 독특한 문학 구조예요. 창세기 25장은요, 1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샌드위치에서는 뭐가 제일 맛있다? 가운데 있는 햄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햄 샌드위치에서는 햄이 제일 맛있죠. 그러니까 빵은 뭡니까? 그냥 껍데기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맛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조를 보면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살펴봤던 그 족보는 누구 것입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또 후처였던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두라의 자손들, 뒤에서는 그 하갈의 자손들, 이렇게 딱 싸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상속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삭의 모습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학적 구조로 볼 때 이 그들과의 자손들의 모습들도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후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열두 방백, 열두 고을을 이루었고 열두 성읍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죠? 이삭.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 언약의 라인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 씨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언약인 것이죠. 우린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는 이 삶, 이게 언약적인 삶이고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여기 말하는 이방인, 이방인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과 상관없고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허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방인의 삶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세력 가운데에서 정치인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상인으로 힘을 발휘하고 문화를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마음의 허망함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신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허망한 거죠.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한 것을 느끼신 적이 없나요? 주님, 제가 이것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돈 벌고 이 땅 가운데서 세력을 구축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가치한 삶이라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하였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는 마음이 정말 염려가 돼요.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탕함에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방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복음과 상관없는 자,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기쁜 게 기쁜 것이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내가 만족한 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만족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방탕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왜 방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술을 먹지 말라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술을 즐겨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노출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성경은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뭘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이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신명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절에 보면 호렙산 이게 시내산이에요.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 딱 바라보면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이 가나안 목전까지 며칠 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열 하루 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일이면 열 하루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하면서 그들이 몇 년을 돌아왔어요? 40년을 돌아왔다고요. 11일이면 가는 거리를 그들이 40년을 돌아서 이제 가데스 바나야에 와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이 여기 있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을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방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돌았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내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계속 채워주는데도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왔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방탕이다 또는 허망하다 또는 낭비하다 그런 개념은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40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시간이 얼마 되든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삶이 바로 방탕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세력이 좋으세요? 이스마엘의 문화가 부러우세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문화를 창출하고 그렇게 고을을 만들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의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부러우세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우리는 뭘 믿고 있나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라인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온전하며 참 기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